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3월 첫 주일이고 또 사순절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후에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때, 사실 원어는 같습니다. 원어는 역시 그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 즈음에 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에서는 그 뒤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세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주님이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1월 8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 때 앞선 3장의 세례, 예수님 세례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사이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로 함축되는 예수의 어떤 그 30세까지의 개인적 생애와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연결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뒤에 이어지는 오늘 광야에서의 금식과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는 광야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세 가지 시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정체성을 담금질하는 시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와 그리고 예수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일상과 어떤 역사라는 토대 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보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개와 영적인 단련을 목표로 하는 종교적 행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의 절실한 형태이죠. 금식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신 다음에 금식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더욱 절박한. 내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밥이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도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힘이 없다. 그런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 6장 1절에 세 가지 의에 대한 재정의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는데 그 구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면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금식 역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과 일치를 강화하는 기도의 더 강조된 형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이 40일간의 금식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때 예전에는 꼭 금식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 금식, 제일 금식 중에 제 생각에 제일 힘든 게 하루 금식이거든요. 하루 금식. 모여서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한 저녁 7시쯤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실패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기가 되면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삶의 철학 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모습.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방식은 가난과 절제임을 예수와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가난과 절제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한 재정의를 하시고 금식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 19절에 곧바로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 사순절에 해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난이고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욕심과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 욕심과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그렇게 획득된 부는 항상 소수가 독점하고 대다수는 가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인류 문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포에 있는 비닐하우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는 대통령 퇴임하고 작은 교회들을 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하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랑 둘이서 같이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너나 잘해라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후자에 비유한 것 같아요. 나같이 전도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굉장히 훌륭한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같이 전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 전도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부 그 자체는 죄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그 원어를 보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 중에 만 가지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all kind of evil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에는 돈을 사랑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금식으로 상징된 가난이라고 하는 일상은 단지 개인적 경험이나 금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빈곤이라고 하는 전시대적 아픔, 또 자신의 자녀된 수많은 백성들의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긋지긋한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었다. 가난하신 하나님, 가난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이 있게 되죠. 그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if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헬라어 에이는 아들이라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야, 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은 떡덩이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뛰어내리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지만 사탄은 그 정체성을 교묘히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저에게 비유하자면, 야 박창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목사를 하지 마. 야 힘들잖아. 다른 직업을 갖는 거 어때? 때려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하수의 유혹이고 새로운 목사상을 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 물론 저는 존경받지만 섬김받는 목사, 물론 섬김 많이 받지만 인기 많은 목사,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목사상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고2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처음 마음에 이제 소원을 품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제 뭔가 낌새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한 번은 자동차에서,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저가 대화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처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요. 라고 답을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목사가 꿈이니까 목사가 될, 이왕 목사가 될 거면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제 기준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고2, 3 때 보충학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탐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수요예배가 마치 오카는 목사님이, 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하실 때는 수요일날에도 그 강남 사랑의 교회가 아주 가득 찼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카는 목사님을 직접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체어맨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어맨 기사가 체어맨의 시동을 걸어놓고 오카는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문을 열어서 딱 태워주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누가 기사가 딱 나와서 목사님이 나오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딱 태워드리고, 그 제가 목사님, 저 총신 그때 고등학생이었군요. 제 그 목사님 같이 목사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 만나서 이렇게 무슨 방송국 앞에서 사생 팬들이 그 연예인 한번 만나듯이, 그때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 목사의 상은 바로 그런 이미지였었어요.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과 권위를 갖는 그런 목사.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또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지는 않겠죠.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야, 한국 교회가 7만 개야.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좀 넓은 세상을 봐. 15년째다야. 15년째 한 교회를 당인 게 이 4차 혁명 시대에 말도 안 되지 않냐? 15년째 한 교회를 당인다는 게 구속기 시대도 아니고 이제 할 만큼 했어. 너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너도 이제 섬기지 않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교회를 당해봐라고 유혹을 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또한 인간 안에 내재된 욕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새롭게 규정하고 그 규정 속에는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두 번째 계명에서 예수를 성전 꼭대기 높은 곳 450피트 150미터입니다. 성전 남동쪽 성전은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남동쪽 그 이 폴치 가장 높은데요. 그 아래쪽은 또 골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50m 언덕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서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성서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유혹 전부 다가 아니라 첫 번째 유혹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려서 허기지신 예수를 향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엄청 사잖아요. 카트가 막 그리고 막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고 막 그때 후회하고. 근데 굉장히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니까 뭐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겠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의 그 사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답변은 역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빵이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빵의 필요성을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아람어 말씀으로 그 죽은 딸을 살리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딸이 살아난 뒤에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1번과 2번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별명을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금식이 아주 삶이었거든요. 세례요한은 금욕과 금식 속에 살았고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더라. 이게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별명이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먹기를 탐하다가 마구 먹어대는 자다. 마구 먹어대는 자. 카톨릭 성경에는 먹보와 술꾼이었다. 예수님 별명. 그래서 안셀름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하나가 먹보 술꾼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먹보 술꾼 예수. 떡을 긍정하시죠. 빵을 긍정하십니다. 빵은 열등한 것이고 저열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80번이나 등장합니다. 80번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거룩한 기도 한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빵과 떡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기도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빵의 종교이죠. 빵의 종교입니다. 떡의 필요성, 빵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긍정이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대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 빵, 우리의 삶의 빵은 빵일 뿐이고 부분은 부분일 뿐인데 그 부분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돼야 된다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부분을 전체로. 빵은 빵이고 돌은 돌이죠. 그런데 빵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빵이 넉넉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가득 채워진 마트의 카트는 우리에게, 카트가 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정으로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과 마술을 부리지 않아도 나의 만족함이 없는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며 굶주린 이웃들 역시 영과 육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 때 어떤 부분은 빼시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의 그 원문이죠. 원문.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기적은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빵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상황 속에서 이 만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정황 속에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겠죠. 오병이어 사건. 역시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라고, 자신의 이 살과 피가 만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56절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이 바로 자신이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만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식생활이었죠. 일상적인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빵을 먹기 전까지, 빵을 먹는 순간까지도 빵은 나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 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빵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자신과 함께 하려면 매일 빵을 먹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어라.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진리가 육화되는 것이죠. 육화되라. 빵을 먹듯이 예수를 먹어라.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바로 그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빵을 먹듯이 예수를 먹어라. 보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냄새만 맡지 말고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다 먹는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야, 너 내 말 씹냐? 먹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먹었다. 나이 먹었다. 욕도 먹도 우리 욕을 들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욕 들었네. 엄마 나 욕 들었어 안 그러잖아요. 욕 먹었어라 그러잖아요. 뭐를 이렇게 깜빡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잊어 먹었다. 그렇죠. 축구할 때도 골을 먹었다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업을 말아먹었다. 이명박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그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감동을 먹었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원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뭐든지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어령 교수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먹는다는 것, 씹는다는 것은 하나 되고픈 욕망이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되고픈 욕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빵을 먹듯이, 빵을 씹어 먹듯이, 꼭꼭 씹어 먹잖아요. 꼭꼭 씹어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데럴 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근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라는 걸로 데럴 보크는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자적인 존재가 되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자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독자성의 유혹이라고 데럴 보크는 이 유혹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된 그 전제, 그 상황은 금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언제 열려지게 되고 언제 띄어지게 됩니까? 저는 그것은 결핍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열려지게 되고 띄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조건은 결핍입니다. 결핍.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더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절제. 그 자발적 결핍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신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부. 여기서 신부는 아내이죠. 아내. 쟁취해야 되는 나의 아내다. 가난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난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스도는 내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삶 속, 그 환경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후대에는 이제 이노센트 교황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전 유럽에서 기부금이 이 프란체스코의 그 작은 형제에 몰려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끝까지 가난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이렇게 파요. 그리고 알몸으로 눕혀달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알몸으로 관도 만들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고 알몸으로 내 맨살로 흙에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요 흙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결핍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빵을 먹듯이 씹어 먹음으로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독자적인 존재로 각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21세기 예,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그 이 개념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그 물론 앞에 가로치고 들어가는 말이 개인주의적 존재론이죠. 개인주의적 존재론. 근데 그것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는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앙 안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떡을 주님의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일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제 수요일로 십자가를 향한 40일의 여정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수많은 풍요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또 스스로 더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자발적 결핍을 통해 우리가 빵으로만은 살 수 없는 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빵으로만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을 먹듯이 진리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삶의 철학으로 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그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이 40일의 사순절 여정 동안 성령으로 저희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